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용도에 초착을 새기신 56세 즈음에서 최근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전은 공동 성명을 수리아 디마스크 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사베르 발룰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성명 담화는 위대한 김종일 대원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 사단을 현지지도 하신 1960년 8월 25일은 조선의 혁명무력 건설에서 역사적인 리정표로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그의 선군 혁명령도에 의해서 조선은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전변됐다고 지적했습니다.